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북한에 살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그러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바로 대한민국에서 살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남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사회로 보낸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북한의 사고방식들과 자기가 평생 동안에 살아왔던 그러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받고 생활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서의 살던 습관들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의 습관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러한 습관대로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남한에 정착을 하게 되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받은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만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이것을 파악만 해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습관이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에 살게 되었을 때 그 국가의 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서 제가 어떠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까? 제가 가능하면 암송을 좀 하자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떤 절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한 바울은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는데 12절과 13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에는 너희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세 개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몸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로 만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사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서 15가지로 말씀을 설명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따르자면 사욕의 일들은 분명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육신의 사욕들, 몸의 사욕들이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일어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의 습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욕에 순종하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것인데,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된 내가 다시금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 개인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무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 무기를 사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총을 적진을 향하지 않고 그것을 돌려서 아군을 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참된 실력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윤리와 도덕으로 나타나야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할 때, 심지어 따라가지 못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윤리로 선도해 나가지 못할 때, 그러한 것들은 단지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종교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확장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어버리는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 가운데서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역사가 다른 사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탄의 무기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틈타려고 할 때 아예 우리는 그것을 차단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온전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은 땀 흘리면서 스프링 캠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구는 언제 개막을 하느냐? 4월이 되어야 개막을 합니다. 바로 그 4월 개막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야구하는 선수들도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신앙인들은 훈련을 하지 않고 저절로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훈련은 이 땅에서의 결과물로서 한정이 되지만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와 더 나아가서 내세에 두루두루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힘써서 말씀 가운데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나서 금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가 혼돈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보면 죄에 내주지 말고와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은 죄에게 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처럼 죄에게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꼴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까? 너희 마음대로 소욕을 따르고 너희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너희들 마음대로 죄에게 헌신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언젠가는 썩어질 우리 육신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이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사탄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 육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죄를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이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점차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게 집중해서 이제 짓지 말아야지,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잘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악한 죄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전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도둑질을 하던 자가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된 것을 가지고 야, 저 사람 신앙 가운데서 많이 변화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까지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를 안 짓는 것 가지고 만족할 만한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헌신이 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옆으로는 이웃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수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동안에는 마귀가 우리를 더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한번 사용을 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한번 변화시켜 가십시오. 간신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적극적인 헌신이 나를 더 이상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어서 오늘 찬양대가 했던 그 찬양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간신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신히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즐거움에 먼저 두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자리를 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 그럴 때도 예배와 헌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픽스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예배와 헌신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뒤로 밀어놓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이성 친구가 생기면 그 이성 친구와 함께 신앙의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모든 헌신은 다 뒤로 미루고 그저 연애에만 몰두를 합니다. 신앙이 약한 이성 친구가 있으면 그를 신앙 가운데 이끌어낸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과 맞춰서 연애에 몰두를 해버립니다. 공부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만들 때 교회의 예배와 헌신의 시간을 빼서 그것을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큰 죄를 예로 들지 않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예로 드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죄는 내가 죄라고 여기지만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별로 죄책감을 여기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하지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권할 만한 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일을 하는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때가 되어서 이성 친구를 만나고 그와 데이트를 하고 또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 동안에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푸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러한 예를 듭니까? 우리는 내가 평소에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에서부터 먼저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시작은 정말로 미약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내 모든 마음을 육신의 소유에 빼앗기게 되고 그것이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까지 우리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여러 봉사자들을 임명할 것입니다. 저는 그 봉사자들의 헌신이 적어도 세상에서의 직장 생활하는 수준의 것만이라도 한번 맞춰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각하고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슈퍼바이저한테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고 무단 결석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비우게 될 때 대체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상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장 먼저 해고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돈이 지급이 되면 그것보다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은 미처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극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정도의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을 지극히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죄송합니다. 알량하게 조금 하고 나서 내가 마땅히 신자로서의 일을 다 감당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오산 가운데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의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실 때 기꺼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용기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감당해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단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인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내 인생의 가장 짜투리만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는 크나큰 복을 달라고 우리가 감히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살 난 소년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사람 이제 소년이 아니네요. 이 사람은 집안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근에 있는 벽돌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존은 비록 가난했지만 신앙심은 남달리 깊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 학교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읽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존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존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앞에는 골목길이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아주 진흙탕이 돼서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비가 오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어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퍽질퍽한 그 통로를 보면서 존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존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골목길을 벽돌로 포장해야겠다. 그 당시 존이 벽돌 공장에서 받는 임금은 하루에 7센트였습니다. 요즘이랑 뭐 임금 체계가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벽돌 딱 한 장 살 만한 그러한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존은 매일 벽돌 한 장씩을 사들고 와서 교회 앞에 있는 골목길을 하나하나 벽돌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골목길을 포장하려면 어림잡아도 한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에게는 그러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채워져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두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그 존의 헌신을 눈여겨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른들이 발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앞에 골목길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오래 낡아 있었던 예배당 건물도 어느덧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존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물질로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존은 자기가 맡은 그 물질적인 복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사람이 이 앞에 소개되고 있는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립니다. 누구인지 궁금한 사람은 교회 서가에 이 사람에 대해서 책이 한 권 꽂혀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전 세계의 수많은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한국의 종로에 있는 YMCA 건물도 이 워너메이커가 기부한 돈으로 건축된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세 가지의 신조를 붙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세 가지 신조가 3T인데 첫 번째가 think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think.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바로 내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try. 실천해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try.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 즉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과 삶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trust in God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Trust in God.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워너메이커 같은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으시면서 너는 그저 감당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울은 바로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오면 항상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듣게 되면 혼동하거나 때로는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분명히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했는데 왜 번번이 죄의 유혹에 빠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맡길 때가 많은 것인가?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줍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궁극적인 승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경기가 나빠져서 하던 사업을 다 중단하고 이제 정리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인간의 영혼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했던 여러 가지 연장과 도구들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도구도 있고 고집, 교만, 음행, 외식 등등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는 데 사용했던 온갖 도구들이 자, 옥션합니다 라고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한쪽 구석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연장이 있습니다. 쐐기 모양의 도구였습니다. 쐐기가 무엇입니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나 돌을 가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피라밋 그런 것을 만들 때 돌을 어떻게 쪼갰냐고 한다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꽂아놓고 물을 부어서 그 팽창하는 힘으로 이렇게 돌을 쪼갰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V자 모양으로 그것을 펼칠 때 사용하는 것을 쐐기라고 합니다. 구경꾼 하나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저것은 팔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탄이 답을 합니다. 저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그러자 구경꾼이 물어봅니다. 그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답합니다. 그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나는 낙심이라고 하는 쐐기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 그의 마음속에 실망이라고 하는 쐐기를 깊이 박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쐐기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에 틈이 쫙 벌어지면 그것으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구경꾼이 물어봅니다. 그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도 넘어지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또 사탄이 솔직히 대답합니다. 예,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낙심의 쐐기를 마음에 아무리 박아도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훨씬 더 이전보다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히 사탄이 대항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결국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 땅에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까? 이제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너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마음대로 네가 즐기고 죄 지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입고 살아가는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몸의 사욕이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죄사함 받은 자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조차 사도 바울은 은혜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저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